나의 손불이 켜져 네가 내게 온 순간 꺼져가는 나의 마음에 온길 불었나 내 안을 가득 채워 이제 같은 숨을 쉬어 조금씩 그려져가는 너와 나의 경계 Breathe in, breathe out Hear me now 순간의 꿈 그 이상의 어떤 의미 같아줘 You're so amazing 꺼져가는 나의 마음에 온길 불었나 내 안을 가득 채워 이제 같은 숨을 쉬어 조금씩 그려져가는 너와 나의 경계 Breathe in, breathe out Hear me with me 눈에 바라만 봐도 알아 우리 같이 호흡하는 순간은 그걸로도 충분해 우린 계속 down down down 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you and I 아름다운 목소리 지금은 기억해줘 순간 Alright it is you know 어서가는 나의 마음에 온길 불었나 내 안을 가득 채워 이제 같은 숨을 쉬어 조금씩 그려줄까